다시 한번 나를 만나서 사랑하겠다는 거 세월에 가로막혀 뒤따라간 나를 그대 못 알아볼까 걱정은 되지 만 하늘이 허락해 준다면 날 받아주겠니 그대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면 또 다른 이별은 없겠지 그대 다시 만난다면 가슴에 꼭 붙잡고 놓지 않을 사랑하는 사람이여 내게 와 그대 슬픔 내가 만져줄게 한 번 더 내 사랑 그대 원한다면 나 물어 찾아 또 다른 이별은 없겠지 그대 다시 만난다면 가슴에 꼭 붙잡고 놓지 않을 사랑하는 사람이여 내게 와 그대 슬픔 내가 만져줄게 한 번